동화 한국어 버전 새해 요정 뉴이어. 새해가 되기 전날 모리스는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렸죠. 모리스는 놀랐어요. 야 모리스, 나랑 같이 가자. 얼른 일어나. 뭐야,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밖은 너무 춥단 말이야. 야, 해는 벌써 떴으니까 일어나. 우리 할 일 진짜 많단 말이야. 할 일? 근데 넌 누구야? 그리고 이 시간에 나하고 같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안녕, 난 뉴이어라고 해. 새해라서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왔어. 근데 나 혼자 수레를 끌기 너무 힘들어서 말이야. 네가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미안한데 난 침대 안에 있는 게 따뜻하고 좋거든. 지금 너무 졸리기도 하고. 그거 꼭 지금 나가서 해야 하는 거야? 아침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될까? 내가 장담하는데 아마 절대 후회 안 할 거야. 지금 나랑 같이 나가면 진짜 기분 좋아질걸? 정말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알았어. 모리스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뉴이어가 기다리고 있는 밖으로 서둘러 나갔어요. 우와, 술에 멋지다. 뭐라고 쓴 거야? 사랑과 친절? 근사한 말이네. 나랑 같이 다니면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기대하라고. 나 술에 끄는 거 좀 도와줄래? 그래, 좋아. 모리스는 뉴이어가 준 밧줄을 연결해 술에 끄는 걸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펑펑 내리는 눈을 맞으며 조의 집으로 걸어갔죠. 저기가 조 아저씨 집이야. 우리 집 정원에서 일하셔. 근데 아저씨는 아이가 없어.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 따로 없으시지. 근데 저기는 왜 가는 거야? 왜 가냐니? 그러니까 가는 거지. 이제 곧 새해잖아. 혼자 사는 어른이라고 아무 관심도 갖지 말까? 새해 전날을 홀로 외롭게 보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럼 난 이제 뭘 하면 되는데? 아저씨 집 주변에 눈이 많이 쌓였지? 눈 때문에 저기까지 못 걸어가. 내가 아저씨 집에 선물을 전해주고 올 동안 삽으로 눈을 치워줘. 어디 보자. 새 코트에다가 목도리를 선물해줘야겠어. 그리고 따뜻한 저녁 요리에다 든든한 아침도 줘야지. 그리고 새 신발 한 켤레도. 그럼 정말 좋아하시겠지? 아빠가 오래된 코트를 주셨어. 그래도 새인데 누구든 새 옷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 안 그래? 그렇네. 아까 네가 생각한 선물을 드리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모리스는 조의 집 앞에 쌓여있는 눈을 열심히 치웠어요. 그 사이 뉴이어는 술에서 조의 선물을 꺼내 조의 집으로 가져갔죠. 그럼 아저씨 집 초인종을 누를까? 아니야, 굳이 뭐하러 깨워. 그냥 집 거실에다 두고 가면 돼. 뉴이어는 조심스레 조의 집 창문을 넘어가 선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런 뉴이어를 본 모리스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기쁨을 느꼈어요. 아침이 되어 선물을 받은 모리스가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모리스의 마음도 너무 즐겁고 뿌듯해졌죠.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조의 집을 떠나 뉴이어는 베시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기가 베시 누나 집이야. 엄마 바느질을 도와주지. 이번엔 어떤 선물을 줄 거야? 베시가 몸이 아파서 며칠 동안 누워있었대. 그래서 예쁜 꽃 한 다발이랑 달콤한 초콜릿을 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베시의 집에 도착한 뉴이어는 다시 한번 창문을 넘어가 아름다운 분홍색 꽃다발과 커다랗고 맛있는 초콜릿을 베시의 침대 옆에 놓아두고 조용히 나왔어요. 모리스는 조의 집에 갔을 때와 똑같은 기쁨을 느꼈어요. 꽃다발과 초콜릿을 보고 기뻐할 베시의 생각에 정말 기뻤죠. 마치 자기가 직접 베시에게 꽃다발과 초콜릿을 전해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뉴이어와 모리스는 수레를 끌고 마을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전해주었죠. 뉴이어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아무리 많이 나눠주어도 수레에는 항상 선물이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선물을 나눠주는데도 어떻게 수레에 항상 선물이 가득한 거야? 사랑과 친절한 마음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 아무리 많이 나눠줘도 말이야. 사랑과 친절은 많이 베풀수록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 그리고 우리 기분은 더 좋아지게 되고. 모리스! 모리스! 일어나렴! 뭐야? 해 떴어. 새해 아침이라고. 어서 일어나, 아들. 새해 아침이라고요? 뉴이어구나. 사랑의 친절의 수레도 있었지. 뭐라고? 행복한 새해 되세요, 엄마. 사랑과 친절은 더 많이 베풀수록 더욱 늘어난대요. 기분도 더 좋아지고요. 아침에 깨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기대하세요. 제가 이번 새해는 최고로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모리스는 옷을 갈아입고 저금통에 모아놓은 돈을 조금 꺼냈어요. 그리고 삼촌에게 받은 초콜릿까지 챙겨 집을 나섰죠. 코트를 살 돈은 부족했지만 모리스는 모아놓은 돈으로 빵집에서 달걀과 팬케이크를 샀어요. 그리고 조의 집으로 향했죠. 안녕 모리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쉬는 날인데. 알아요. 아저씨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아저씨 달걀 좋아하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꿀과 시나몬을 바른 팬케이크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에나, 나 그 팬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고맙다. 너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누가 나 이렇게 생각해준 것도 오랜만이네.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받게 되다니 너무 감동받았어. 정말 고마워. 뉴이가 했던 말이 맞았어. 사랑과 친절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인 것 같아. 조와 헤어진 모리스는 초콜릿과 꽃다발을 가지고 베시의 집으로 향했어요. 안녕 모리스. 안녕 베시 누나. 아픈 건 좀 어때? 새해부터 이렇게 아파서 어떡해. 진짜 속상하겠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집엔 누가 와주니까 좋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 이거 누나 주려고 가져왔어. 세상에, 어쩜 이런 생각을 다 한 거야? 정말 고마워 모리스. 행복한 새해 보내 누나. 나중에 누나가 좀 괜찮아지면 주사위 게임 같은 거 하러 놀러 와도 돼? 아, 그러면 좋겠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만 누워있기 지겨운 참이었거든. 게임하고 놀다 보면 아픈 것도 금방 나을 것 같아. 베시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베시가 행복해하는 걸 보자 모리스는 더욱 기뻤죠. 그때부터 모리스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친절을 베풀었어요. 심지어는 낯선 사람에게도요. 그렇게 모리스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소년이 되었답니다.